총련 이바라기 조선 저중고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두 서명 활동이 16일 일본 이바라기 현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가두 서명 활동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합세했습니다. 투쟁 참가자들은 조선 학교를 지키고 제1조선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쳐 끝까지 싸워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에이메 현과 마츠야마시의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시곡구 조선 초중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